이렇게 눈치를 주고 있는데 너는 언제나 멍청멍청 라라라라 답답한 우리 사이 언제까지 이럴래 라라라라 작은 것 하나까지 고치하기 싫어 아직 네 맘을 모르겠어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되니 챙겨 제발 좀 눈치 챙겨 라라라라 답답한 우리 사이 언제까지 이럴래 라라라라 작은 것 하나까지 고치하기 싫어